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10일 재종조선인 총련 앞에 제6차 대회 참가자들이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거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재종조선인 총련 앞에 제6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서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애국사업에서 거둔 성과들을 긍지 높이 총화하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설계도 따라 총연합회 사업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과업들을 토의했으며 위대한 개원수님들께서 몸소 모아주시고 이끌어오신 총연합회를 명실공히 경의하는 원수님의 해외 조선 국민 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재종동포들의 뜨거운 충종의 마음을 담아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